첫 귀를 기울여 잠든 줄 알고 떠나는 널 듣고 내 언제나 그랬듯 너 떠나면 참았던 슬픈 눈물을 흘리곤 해. 너의 맑은 눈 속에 담겨진 내 모습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다른 해요 감아버렸니 바보야 왜 이거 몰랐니 날 떠나갈 때에 너 남겨둔 내가 아직 내가 널 위한 사랑에 반조차 주지도 못했던 거 곁에 머물다 잠들면 다시 떠나는